그랬지 baby 새롭게 시작해 좀 낯선 곳에 And there are nothing I would do for you 다시 찾은 hope in us I'm feeling you so let get in mood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Let me get it for you Baby wow with me with me Alright got it for you Baby wow with me with me 리본에 불어봐 We're gonna have some fun 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 Here we go See a better version of my side I'm like a feather now I feel so light 무엇을 원해 원해 뭐든 다 줄게 for sure Let's go boom boom 두 눈에 잠긴 서로의 모습 마치 Feels like a diamond go 다시 찾은 hope in us I'm feeling you so let get in mood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Let me get it for you Alright got it for you Ribbon에 불어봐 We're gonna have some fun 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 Here we go See a better version of my side I'm like a feather now I feel so light 무엇을 원해 원해 뭐든 다 줄게 for sure And we